동화 한국어 버전 금빛 망토. 아주 먼 옛날 로즈버리 숲 근처 마을에 브리짓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브리짓을 금빛 망토라고 불렀어요. 항상 금빛 망토를 입었거든요. 금빛 망토는 아주 귀엽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금빛 망토의 어머니는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께 드리는 게 어때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반으로 잘라서 할머니께 드리고 오렴.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어머니는 케이크를 잘라 가장 맛있는 부분을 예쁜 핑크색 바구니에 담았어요. 브리짓 여기 있다. 조심하렴. 잼을 바른 샌드위치도 쌌으니까 가면서 먹어. 해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어. 알았어요, 엄마. 금빛 망토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길을 떠났어요. 한편, 로즈버리 숲의 깊은 곳에 늑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늑대 가족은 어린아이들을 위협해서 음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하지만 막내 늑대인 에르곤은 한 번도 빼앗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착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거든요. 에르곤은 항상 형과 다퉜어요. 야, 아르고,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야? 나도 어떻게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거야. 그건 바로 맛있는 케이크일 거고. 뭐 케이크? 빵 반 조각도 가져온 적 없으면서 무슨? 케이크 꼭 가져와. 꿈속에서 말이야. 두고 봐. 꼭 가져올 테니까. 나도 늑대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낼 거라고. 즐겁게 숲속을 걷고 있던 브리짓은 날아다니는 새를 구경하고 다람쥐와 놀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꽃도 조금 꺾어갔어요. 브리짓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에르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걷고 있었어요. 어?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숨어있다가 덮쳐야겠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겠어? 재빨리 나무 뒤로 숨은 에르곤은 금빛 망토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좋아, 무서울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해야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준비하던 에르곤은 금빛 망토가 다가오자 뛰어나갔어요. 아오, 아오, 아오. 금빛 망토는 놀랐어요. 어머, 안녕 귀여운 강아지야. 길을 잃었니? 에르곤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금빛 망토를 보고 당황했어요. 나는 아주 나쁘다고.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내가 먹을 걸 좀 줄게. 브리짓은 어머니께서 싸주신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주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우와. 그 전에 앉아야만 해. 앉아. 뭐야? 왜? 뭐해? 앉으라니까. 안 그러면 앉을 거야. 알았다고. 악수 한번 해보자. 얼른. 알았어. 잘했어. 이제 먹어도 돼. 에르곤은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게 되었어요. 샌드위치에는 에르고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했어요. 에르곤은 브리짓에게 다가가 핥았어요. 그만해. 이제 가자. 브리짓과 에르곤은 함께 숲속을 걸었어요. 열매를 발견한 브리짓은 에르고에게 나눠주었어요. 둘은 곧 좋은 친구가 되었죠. 바구니 안에 있던 게 궁금해진 에르고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이건 맛있는 딸기 케이크인데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야.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알겠다고 했어. 그렇게 길을 가다가 너를 만나게 된 거야. 에르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건 형에게 약속한 바로 그 음식이 확실했거든요. 이걸 너한테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할머니께 드릴 거밖에 없어. 하지만 남게 된다면 꼭 같이 먹자. 네가 말을 잘 들으면 꼭 너에게 나눠줄 것을 약속할게. 금빛 망토가 에르고를 쓰다듬었고 둘은 계속 걸었어요. 바로 그때 에르고는 머릿속에서 형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야, 에르고.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야? 케이크 꼭 가져와. 꿈속에서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진정한 늑대가 되어야 하는데 반려동물은 아니잖아. 이 아이도 나를 좋아하면 안 되고 더 사납게 굴어야겠다. 아우! 아우! 에르고는 계속 울어댔지만 금빛망토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르고는 계속 뛰면서 금빛망토를 향해 소리쳤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뛰면 케이크를 안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날뛰면 안 돼. 착하게 굴어야지. 에르고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형에게 저녁에 케이크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이건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만 해. 내가 강아지가 아니고 난 늑대잖아. 늑대라고. 우리 강아지. 너 정말 귀엽다. 귀엽다고? 내가? 고마워. 이거 정말 부끄러워.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에르고 집중해. 집중. 에르고는 금빛망토에게 달려들어서 금빛망토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낚아챘어요. 어머, 강아지야! 거기서! 나랑 같이 가! 브리짓은 뒤쫓았지만 에르고는 덤불을 뛰어넘고 거대한 나무뿌리도 뛰어넘었어요. 내 바구니 돌려줘! 늑대를 따라잡을 수 없던 브리짓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가엾은 브리짓은 무릎을 다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친 브리짓은 움직일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망치던 에르고도 브리짓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도망쳐. 이건 기회야. 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지. 가자. 다친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되나? 아니야. 이 케이크를 빨리 형에게 갖다 줘야 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못된 늑대인 줄 몰랐어.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걱정돼서 안 되겠어. 에르고는 브리짓에게 돌아갔어요. 브리짓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죠. 다리를 다친 브리짓을 본 에르고는 미안해졌고 물고 있던 바구니를 놓고 브리짓 옆에 앉았어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에르고도 같이 울었어요. 난 정말 나쁜 늑대야. 금빛망토에게 상처를 주다니. 정말 착한 아이인데. 에르고가 울자 브리짓은 에르고를 꽉 껴안았어요. 귀여운 강아지야. 나 때문에 우는 거니? 걱정하지 마. 난 정말 강하거든. 이제 괜찮아. 네가 장난치려고 한 거 다 알아. 넌 정말 착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에르고는 금빛망토를 핥아주었어요. 간지러워. 그만해. 브리짓과 에르고는 다시 함께 걸었고 곧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어우, 우리 브리짓. 어머, 지금 늑대를 데리고 온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케이크 가져왔어요. 이 강아지는 제 친구예요. 손녀가 늑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나랑 같이 앉자. 둘은 식탁에 앉았고 할머니는 늑대를 보고 잔뜩 겁에 질렸어요.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라서 하나는 자기 접시에, 하나는 금빛망토의 접시에, 그리고 하나는 늑대의 접시에 놓았어요. 늑대의 접시에 놓았어요. 정말 맛있겠다. 할머니와 금빛망토, 그리고 에르고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넌 늑대가 무섭지도 않니? 강아지요? 아니요. 저 복슬복슬한 다리 좀 보렴. 껴안으면 정말 좋아요. 저 큰 코 좀 보렴. 숲속에서 과일을 찾을 때 정말 좋아요. 저 날카로운 이빨 좀 보렴. 너를 잡아먹기에 정말 좋잖니? 저를요? 말도 안 돼요. 얘는 샌드위치와 케이크를 아주 좋아한다고요. 디저트만 좋아해요. 뭐라고? 디저트만 좋아한다고요. 얘는 디저트만 먹어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브리짓은 계속 케이크를 먹었고 어린 늑대인 에르고 때문에 할머니는 그저 당황해할 뿐이었어요. 얼마 후 둘은 돌아가기로 했어요. 브리지, 조심히 가렴. 늑대 너두. 들어가세요, 할머니. 너도 인사해야지.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야 해. 엄마께서 밤에는 늑대가 나온다고 하셨거든. 에르고는 금빛 망토와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에르고는 슬퍼졌어요. 형에게 갖다 줄 케이크를 한 조각도 얻지 못했거든요. 강아지야, 난 이제 집에 가야 해.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께서 안 좋아하시거든. 그래도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맞다, 잠깐만! 브리짓은 바구니에서 아주 큰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 내가 약속했잖아. 너는 착하니까 너 주려고 딸기 케이크를 챙겨놨어. 저녁엔 이걸 먹어. 이거 좋아하는 거 맞지? 금빛 망토는 에르고를 껴안았고 에르고도 더 다가갔어요. 강아지야, 조심히 가. 갈게. 에르고와 브리짓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온 금빛 망토는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숲속에 강아지가 살고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강아지였다고요. 절 못 믿으시는 거죠? 에르고는 형을 깜짝 놀라게 할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돌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온 거야?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어서 먹어. 난 많이 먹었으니까. 에르고는 금빛 망토와 친구가 되어 기뻤고 자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르고는 숲속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면서도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